것이라 돼. 오 예스 할렐루야. 예 지금 말아봄이 배싹인 걸 보모 그 사람 빼는 새 보모 내 것이라 돼. 예 할렐루야. 아, 또 손가락 두 손 뻗어서 머리 봐.